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역사적인 몽골 방문 62세 즈마요. 롬빈 하쉬 에르덴의 주조 몽골림 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19일 국가선물관을 참관했습니다. 선임들은 또한 새세기 전민학습의 대존당인 과학기술 존당을 참관했습니다.